지내리는 삼천포에 부산대는 떠나간다. 어린 날을 울려놓고 떠나가는 내 님이여, 이제 가면 오실 날다. 이야 인연이고 돌아와요 내, 돌아와요 내 삼천포이 항구로. 저게 껍질 옹기종기 포개 놓은 백사장에 속곱장난 하던 시절 잊었나네 님이여. 입에 타면 부산 마산 어디든지 가련만 기다려요 내, 기다려요 내 삼천포 가시는